심하니 왜 먹었어 이상하게 어쩌냐 그런 거 말야 나 사실 많이 괴로웠어 이상하게 잠이 잘 오질 않는 그런 거 말야 꿈을 꾸면 네가 생각나 지우려 해도 그게 또 잘 되지 않나 자꾸 너만 보고 짚어지는 내 맘 너가 알았으면 해 하얀 소녀 그대로 사랑해주기 하얀 소녀 I wanna love you oh, 하얀 소녀 그대 날 예뻐해주기 하얀 소녀 그대 내 예쁜 girl 나는 너만을 바라봤던 순 앨범 너랑 덫에서 날 구해줘 사랑할 수 있게 또 알아갈 수 있게 하얀 그대에게 마음을 만질 수 있게 해줘 날 살게 해줘 곁에 있게 해줘 날 곁에서 숨 쉬어줘 숨 쉬어 yeah. 그대의 마음이 그대의 몸이 하얀 눈처럼 그대 내 안에 녹이고 싶어 하얀 소녀 그대를 사랑해 주기 하얀 소녀 I wanna love you oh, 하얀 소녀 그대 날 예뻐해 주기 하얀 소녀 그대 내 예쁜 girl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건가요 하얀 소녀여 그대 나의 모든 걸 채워주면 돼요 사랑해요 하얀 소녀 그대 날 사랑해줄게 하얀 소녀 I wanna love you 그대는 예뻐해 주길 하얀 소녀 그대는 예쁜